기던 날부터 시작된 기다림의 나날들 내 지친 영혼이 그리움에 울 창에 내리고픈 별비가 되고 보지 가슴 태우며 제가 되어버린 사연들 나는 더 이상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지친 영혼이 그대의 곁에 설 수 없다 하여도 내 맘의 심지가 흔들리지 제가 되어버린 사연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